올 한 해 번득이는 사정의 칼날 아래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의 태풍 속에서도 바다, 하늘, 모퉁이 뒤흔든 사고가 있었어도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됐고 또 수많은 영화 팬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화들은 일주일 만에 간판을 내렸고 어떤 영화들은 100만을 훨씬 돌파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93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영화 음악을 가장 좋아했고 어떤 영화를 가장 반겼는지 정리해보는 FM 영화 음악 93 베스트 5. 오늘은 93 영화 음악 베스트 5, 내일은 93 영화 베스트 5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 93 영화 음악 베스트 5 시작합니다. I know all there is to know about the crying wondrous name.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영화 음악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크라잉 게임부터 신스네마 천국까지 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눈에 탁탁 떠오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꼭 아카데미 시상식 때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막 지나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오늘 영화 음악 베스트 5를 보내드리면서 그 영화를 뽑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목으로 적어주신 것은 일단 영화 제목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버디가드의 경우는 그 곡 중에서 뭐 Run to you, I will always love you 뭐 이런 여러 곡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곡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Bodyguard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음악 부분에는 한 표 이상 받은 영화가 106편이 있는데요. 그 106편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하고요. 오늘 30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0위는 26표를 받은 황비용 2편이 차지했고요. 29위는 슈퍼마리오, 28위 셀마 루이즈, 그리고 25위는 세 편이 한꺼번에 차지했습니다. 주라기 공원, 데몰리션맨, 파워 오브 원. 그리고 동방불패 2편이 24위고요. 도어스가 23위, 22위는 참 이거 희한해요. 아직 개봉되지도 않았는데 음악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가요? 프리윌리가 2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1위는 바로 라스트 액션 히어로입니다. 48표를 차지했네요. 보니까 존 맥티어넌 감독의 마이클 케이먼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안에는 메탈 팬들을 열광케 할 만한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이 11곡이나 들어있습니다. 메가데스, ACDC, 에어로스미스, 데블레파드 이런 그룹들의 음악이 삽입돼서 여러분들을 아주 혹하게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곡 한 곡 들려드리죠. 데블레파드의 노래입니다. Two Steps Behind. 2 steps behind.

보라색 포장지와 한 컵 반의 우유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Cadbury 수입 판매원 빙그레. 내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사운드트랙 앨범을 사본 영화이다. 남자라면 한 번쯤은 꼭 볼 영화. 여자와 함께 보면 더욱 좋다. 이렇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일동에서 이상훈 씨가 제가 쓴 엽서는 방송되지 않더라도 제가 고른 이 영화 음악들은 선정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엽서를 보내셨는데요. 이상훈 씨의 정성 덕분인지 이 영화가 영화의 이 곡이 11위에 올랐습니다.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 들으셨어요. 아까 광고가 나가기 전에 21위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죠. 22위부터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는 52표를 얻어서 City of Joy가 차지를 했고요. 19위는 흐르는 강물처럼, 18위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17위는 미녀와 야수고요. 그랑브루가 61표를 얻어서 16위를 차지했네요. 부메랑은 15위, 14위는 레드핫입니다. 그리고 13위는 101번째 프로포즈. 우리 영화로는 처음으로 벌써 13위에 올랐네요. 13위, 69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위는 신시네마 천국, 11위는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라스트 모이칸이었고요. 자, 이제 10위권으로 들어가는데요. 12위와 9위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레니 알린이 감독을 하고 트레버 존스가 음악을 맡았죠. 클리프 행어가 10위를 차지했고요. 개봉된 뒤에 상영시간이 가장 짧았어요. 아마 그런데도 10위 안에 들은 거 보면 이 음악 All for Love의 힘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위는 삼총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럼 91표를 얻어서 10위를 차지한 클리프 행어와 123표를 얻어서 9위를 차지한 삼총사, 음악 연달아 들으십시오. 132표를 얻어서 8위를 차지한 시스터 액트 중에서 듣습니다. I'll follow him. 리틀 페기 마츠가 부른 올디스를 현대적으로 리바이벌해서 인기를 모았죠. 시스터 액트 중에서 I'll Follow Him, 바로 8위를 차지한 영화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일동의 박경선 씨, 우리나라 음악성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영화음악 5편을 뽑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맞게 7위, 6위가 나란히 우리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씨가 음악을 맡은 그대 안의 블루가 134표로 7위, 그리고 김수철 씨의 음악이 돋보였던 서편제가 252표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서편제는 우리 판소리가 주인공이지만요. 자, 이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두 사람의 테마, 그대 안의 블루, 김현철 이소라의 노래, 그리고 서편제 중에서 천년악, 대금독주로 듣습니다. 그대여 빠른 사랑 속에서 그대 왜 잠들려 하나. 이제 드디어 베스트 5로 들어갑니다. 5위를 차지한 영화는 경기도 광명의 정성천 씨가 적어주신 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영화 음악 베스트 5. 1. 알라딘, 2. 미녀와 야수, 3. 인어공주, 4. 서편제, 5. 레드핫. 이것을 보는 사람은 왜 보디가드를 넣지 않았을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별로 재미있게 보지 못했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주제가도 이젠 지겹다. 모든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도 이젠 싫다. 이것은 아마 모두 재미있게 본 것을 똑같은 돈 내고 재미있게 보지 못한 아쉬움의 발악일 것이다.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아, 서울 강남구 일현동에서 문성훈 씨는 음악 빼곤 볼 게 없었던 영화 하면서 베스트 5로 보디가드를 뽑아주셨어요. 네, 보디가드가 바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봉돼서 올해로 넘어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영화죠. 이 버디가드는 관객도 100만을 돌파했지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도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상반기에 유머 시리즈까지 만들어낸 영화죠. 바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5위였습니다. 자, 4위의 영화는 광주 서구 구동의 변수련 씨가 음악은 리메이크됐는데 샤론 스톤의 연기는 리메이크되지 않은 작품. 또 부산 남구 용호 3동의 김민정 씨도 영화는 최악이었지만 노래만은 최고였던 영화라고 평가해 주신 작품입니다. 269표를 얻은 슬리버인데요. 이 중에서 한 260표 정도는 바로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 곡을 적어주셨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UB40가 레게로 리바이벌해서 올여름 내내 여러분의 귀를 따갑게 만들었죠. 바로 그 곡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Mark 4위를 차지한 영화 Sliver 중에서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대사입니다. 영화 음악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많지만 그 어떤 논쟁 속에서도 이 음악은 버텨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구로구 개봉 3동에서 이영수 씨가 글을 적어주셨고요. 은밀한 자극적 영상과 어우러진 피아노의 선율이 온몸을 감쌉니다. 라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이동에서 박동욱 씨가 또 피아노 연주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이 음악은 또 특이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음악인데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서대문구 홍은삼동에서 신지영 학생이 광주 서구 주월이동에서 전영미 학생은 베스트 5로 뽑아주시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 음악은 제가 너무 사랑해서 베스트 5에도 넣지 못한 곡입니다. 네, 바로 피아노인데요. 피아노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306표를 얻었어요. 이 피아노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특히 마이클 니만이라는 음악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영화로도 기억될 수 있겠죠. 영국의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 함께 여러 영화에서 음악을 맡았었는데요. 이 영국 왕립 아카데미 출신의 마이클 니만의 음악이 돋보였고요. 특히 홀리 헌터가 직접 연주를 했다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입니다. 이제 영화 음악 2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349표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한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크라잉 게임 보이 조지였습니다. 이 보이 조지의 애절한 음색에 영화의 내용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2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저희가 이 특집을 마련하면서요, 여러분들께 예쁜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내일 이 시간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MBC 로고가 찍힌 예쁜 시계를 선물로 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영화 음악 베스트 5. 93년에 개봉된 영화 음악 베스트 5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영화. 완벽한 화음, 가창력, 세련된 편곡, 환상적인 멜로디. 음악에 붙일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서초구 방배이동의 서윤경씨. 바로 이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알라딘이 450표를 얻어서 바로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알라딘 중에서 브래드 케인과 레아 살롱가가 부르는 A Whole New Worl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내일 뵐게요.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where to go, or say we're all.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 indescribable feeling.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used to be. Every turn a surprise. Every moment red l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